26장은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의 삽입처럼 들어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5장에서 27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34장도 마찬가지인데 33장에서 35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34장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6장과 이 34장은 전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기만과 다툼이라는 주제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장은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 이삭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나 많은 점에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6장이 강조하는 영적 교훈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 곧 블레셋이죠. 그랄로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현현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철저하게 이삭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아버지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비록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현저하게 축복하십니다.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의 수익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이 일은 그곳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죠. 아비멜렉은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삭은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죠. 아브라함 죽은 후에 그것을 다시 팠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얻게 되지만 그랄의 목자들과의 다툼에서 두 차례나 양보하고 옮기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우물을 얻습니다. 마침내 방해를 받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자 이삭은 방, 룸이라는 말이죠. 방을 의미하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또 옮겨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곳이죠. 21장에서 나왔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에게 현현하사 복을 약속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막을 치며 또 거기서 또 우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정당한 수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다시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평화 언약을 맺을 걸 26절에 보면 제안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명확하게 깨달은 것, 이삭이 축복을 받는 근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임재의 증거는 세상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본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25장과 26장의 두 개의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25장이라면 26장은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7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리브가에서 나타나는데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런 그 겹쳐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십니까?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명확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그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며 또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